말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말은 별로 없지요. 핵심은 딱 한마디인데 들러리 서는 말들이 10마디, 20마디씩 됩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간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들 하죠. 특히 요즘은 더욱 말이 많은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행보고 사전이란 책에서는요, 우리가 뱉어냈던 그 수많은 허황된 말들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와서 복수를 합니다. 이제 말다운 말만 골라서 듣고요, 또 우리도 말다운 말만 해야겠습니다. 마치 말 없는, 그리고 할 말만 딱 하는 프랑스 예술영화처럼요. 오늘 정은님의 FM 영화음악, 영화 졸업 중에서 Sound of Silence, 킹싱어스의 노래로 영화음악의 문을 엽니다.

스미스 22위 곡 영화 플래시댄스 중에서 매니악이었습니다. 매니악은 어떤 한 가지 일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플래시댄스에서 제니퍼 빌스는 춤의 매니악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 승부를 걸고 끝내는 성공하고 마는 멋진 인생. 참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플래시댄스엔 두 명의 제니퍼 빌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니퍼 빌스가 춤추는 장면에서는 다른 제니퍼 빌스가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제니퍼 빌스의 대역으로는 영화 Streets of Fire에서 스트릿 걸로 출연했던 마리니 야한이라는 프랑스 여배우가 맡았다고 합니다. 매니악. 이 노래는 마이클 샌벨로의 데뷔곡인데요. 83년 9월 발표 당시 2주간 넘버원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오늘 23위 곡 영화 재즈 싱어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가 부른 Love on the Rocks입니다. 1927년에 만들어진 알란 크로슬랜드 감독의 영화 재즈 싱어는 영화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최초의 토키 영화, 즉 처음으로 화면과 함께 소리가 나온 영화였습니다. 알 졸슨의 춤과 노래로 엮어진 영화 재즈싱어는 53년과 80년에 각각 다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세 편의 재즈싱어가 있는 셈인데요. 닐 다이아몬드의 영화 첫 출연작인 이 재즈싱어는 80년 영화입니다. 리처드 플래처 감독의 이 영화에서 닐은 재즈 가수가 아니라 락가수로 나오죠. 시대에 따라서 음악도 바뀌니까요. 주인공 러셀, 닐 다이아몬드는 엄격한 유태인의 아들입니다. 그는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흑인 락그룹에 참여하죠. 하지만 러셀은 흑인 청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낍니다. 영화 속에서 닐 다이아몬드는 락스타가 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머리 모양으로 나타내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그의 머리가 짧아지고 또 세련되진다고 하네요. 오늘 Song in the Movies 23이고 영화 재즈싱어의 Love on the Rocks였습니다. 24위 곡은요. 달리 파튼이 영화 9to5에서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 9to5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면서 여성운동가인 제인 폰다가 우먼 파워를 외치면서 직접 제작했던 작품이죠. 제인 폰다와 돌리 파튼 그리고 릴리 톰린 이 세 여자가 공연했는데요. 80년 그해 이 세 사람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영화 9to5의 주제곡 달리 파튼의 노래입니다. 달리 파튼의 노래로 들으신 9to5, Song in the Movies 24위 곡이었습니다. 마치 큰 그릇을 머릿속에 넣어둔 듯한 부풀린 머리. 달리 파튼은 그녀만의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또 몸에 꼭 맞는 옷차림으로 아주 정열적인 여인임을 과시했던 컨트리 싱어지요. 요즘 미국에서는요, 그녀가 몸속에 실리콘을 넣었다 안 넣었다 말이 많기도 한데요. 이 곡은 팝과 컨트리 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올라서 그녀 최초의 넘버원 히트곡이 됐습니다. Song in the Movies 25위 곡은요, Phil Collins의 Take a Look at Me Now, 영화 Against All Odds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사관과 신사, 백야로 잘 알려진 테일러 해포드 감독의 애정물 Against. 이 작품은 1947년 로버트 미첨과 커크 더글라스가 주연을 맡았던 Out of the Past, 이 영화를 다시 리바이벌한 영화죠. Out of the Past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갱스터를 그리고 있는데요. 당시 유행했던 영화 장르인 필름 누아르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첼 워드와 제프 브리지스가 주연한 83년도 영화, 영화 어게인스트에서는요. 주인공은 개인이 아니라 전직 풋볼 선수였죠. 레이첼 워드는 영화 속에서 제프 브리지스를 홀리는데요. 이 여배우는 선정적이고 건강한 외모에다가 다소 고상한 품위까지 겸비한 배우죠. 실제 영국 백작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그림과 연극을 공부하면서 런던, 파리, 그리고 미국에서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타임즈나 코스모폴리탄 같은 잡지 표지 모델이 되면서 영화와 인연을 맺습니다. 그녀는 81년 영화 나이트스쿨에서 여교사 역으로 데뷔해서 지금껏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가시나무새, 버트 레이놀즈와 공연했던 샤키 머신, 그리고 실제 남편인 호주 배우 브라이언 브라운. 브라이언 브라운은 영화 칵테일과 FX에 출연했었죠. 이 남편과 함께 출연했던 영화 보통 여자, The Good Wife, 이런 작품들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어게인스트 중에서 듣습니다. Phil Collins의 Take a Look at Me Now. Let you leave without a trace. When I stand here taking every breath with you, ooh,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How can you just walk away from me when all I can do is watch you leave? 'Cause we share Song in the Movies 26이고 Best That You Can Do 들으셨습니다. 아서의 테마곡이었던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만큼이나 더들리 무어 그리고 라이자 미넬리가 주연했던 영화 아서 역시 꽤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죠. 가세가 쇠퇴해가는 백만장자 더들리 무어는 정략 결혼을 해서 부를 계속 얻느냐 아니면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웨이트리스를 선택하느냐 이 심각한 고민 사이에서 방황하죠. 81년 미국 개봉 당시 많은 웃음을 안겨다준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스티브 고든 감독은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세상을 떠났죠. 그 후 88년에 똑같은 배우들을 써서 속편이 제작됐는데요. 불행하게도 평가는 형편없었습니다. 27위는 케니 로긴스의 노래 Footloose입니다. 플래시댄스의 성공 이후에 이와 유사한 댄스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이 허버트 로스 감독의 Footloose죠. 춤은 죄악이다. 이런 편견에 가득 찬 시골 마을. 이곳에 렌이란 청년이 이사옵니다. 그는 기성세대를 설득시키면서 락 음악과 춤으로 자신의 자유 그리고 젊음을 발산시킵니다. 영화 Footloose 중에서 듣습니다. Foot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ose. Lo 1위곡 Footloose, 케니 로긴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은 이 노래 말고도 I'm Free, Holding Out for a Hero 등 6곡의 노래를 차트에 진입시켜서 영화 Urban Cowboy와 함께 한 영화에서 가장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사운드트랙 앨범이 됐죠. Song in the Movies 28위 곡입니다. Barbra Streisand의 The Way We Were.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였습니다. 추억이 내 마음을 모두 비춥니다. 색바란 수채화 같은 기억들, 지난날의 일상, 산산이 찢어진 사진 같은 우리들의 미소, 그 아름답던 시절, 우리의 생활은 정말 그렇게 쉽게 가버린 것인가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추억은 아름다운 것. 하지만 우린 기억하는 일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잊으려고 한다고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가버린 뒤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그들 사이엔 너무 깊은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지요. 영화 추억을 만든 시드니 폴락 감독은 이처럼 아련한 로맨스의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원래는 TV 연출자였는데요. 65년 영화 생명의 끝으로 영화계에 데뷔했어요. 그 후에 투시,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하바나 이런 서정적인 사랑 얘기를 주로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하죠. Song in the Movies 29위 곡 Pretty Woman 중에서 It Must Have Been Love입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록시 시블은 It Must Have Been Love, Song in the Movies 29위 곡이었습니다. 음악만 들어도 달콤한 두 사람의 사랑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요. 영화에서 리차드 기어를 더욱 멋진 남자로 만들었던 라스트 장면 기억나십니까? 꽃을 들고 높은 철계단에 올라서 허름한 줄리아의 하숙집 앞에 찾아와서는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고소공포증 환자라고요. 감독의 생각으로는 고소공포증이 그렇게 심각한 병도 아니면서 스토리 전개상으로는 아주 괜찮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요. 이 고소공포증 환자들이 영화 속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감도 주고 웃음도 주지요. 영화 미드나잇 런에서 도망자 찰스 그로딘 역시 심각한 고소공포증을 지니고 있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뉴욕에서 LA로 떠나야 하는 그로딘. 그런데 그는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동행하는 감시자 로버트 드니로는 난감한 표정을 짓지만 곧 그가 중증의 고소공포증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차로 미 대륙횡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강력계 형사로 등장했던 최신 액션물 루키. 이 작품에서도 그는 이 증상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상대편 악당 두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납치한 악당은 아들을 데리고 건축 중인 높은 건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을 올리죠. 자신과 싸우고 싶으면 올라오라고요. 바깥이 다 보이는 야외 엘리베이터를 탄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는 감히 밑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위에서는 아들의 소리만 들려오고요. 참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송인동 무비 32곡은요. 영화 고스트버스터 중에서 나오는 곡.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버스터였습니다. ain't afraid of no ghost. I ain't afraid of no ghost. Don't get caught alone, no, no. Call... 레이 파커 주니어의 목소리로 들으신 Ghostbusters. 오늘 Song in the Movies 32곡이었습니다. 영화 중에 오페라 단원인 티나의 집에 모여들었던 유령들 모두 기억나세요? 그 음식만 먹어치우는 유령, 또 계란지를 쫓아온 유령,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유령, 악의 화신처럼 막 덤벼드는 그 유령. 티나를 사랑했던 세무사도 유령이 돼버렸죠. 결국 뉴욕 시내 전체가 유령의 천국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령들은 경쾌한 음악과 함께 그동안 영화에 나왔던 유령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음산한 음악이나 또 연기와 함께 등장하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라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악동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요즘 영화 속의 유령들은요, 더 발전해서 천녀이혼이나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자, 오늘 Song in the Movies 22위 곡부터 32위 곡까지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31위 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정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